다 잊어도 고독에 떨고 있는 가시나무새 어둠이 안개처럼 흐른 밤에 환상의 나를 향해 그대 곁에 가고파도 나를 수 없는 이 몸을 그대 난 모르리라 가시나무새 천설을 가시나무새 나를 수없네 나를 수없네 서글픈 가시나무새 외롭게 떨고 가시나무새 한숨이 설이 되어 눈물을 흘려도 님 찾아 나를 수 없네 가시나무새